7월 20일 수요일 존귀한 언약 백성 앞에 모든 수치는 사라집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겨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두려워하는 가나안 사람들. 전투에서는 기선제압이 중요합니다. 어느 편이든 한번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면 아무리 강한 무기와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무너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서 그 강을 건넜다는 것을 가나안 족속들이 듣고는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그들은 저항하려는 의지조차 상실한 채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무기력해집니다. 세상이 강해 보여도 천지의 주재신 하나님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성도에게 대항할 수 있는 상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비밀 병기는 다름 아닌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승 전략입니다. 영적 전투의 본질. 영적 싸움의 핵심은 전투력이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합니다. 적이 코앞에 있는 상황에서 전력의 핵심인 젊은 남자들의 몸에 칼을 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적이 눈치채고 기습 공격이라도 한다면 꼼짝없이 몰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전쟁의 본질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 있기에 여호수아와 백성은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적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어 공격을 못하게 하십니다. 때론 무모하더라도 믿고 순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판단보다 하나님 말씀을 늘 우선시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주십니다. 묵상 에세이. 하나님 앞에 먼저 서라. 코트 디 부르아는 내전으로 10년 동안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는 곳이다. 그 나라에 디디에 드로그바라는 축구선수가 있다. 그는 프랑스에서 자랐기에 프랑스의 국가대표가 될 수 있었지만 조국인 코트 디 부아르의 대표 선수가 되기를 원했다. 드로그바의 활약으로 코트 디 부아르가 2006년 독일 월드컵 진출이 확정되던 날 라카롬에 있던 드로그바에게 카메라가 몰려들었다. 그때 드로그바는 카메라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월드컵 때문에라도 무기를 내려놓읍시다. 이때만이라도 하나가 됩시다. 이 장면이 아프리카 전역의 생방송으로 나가자 하루도 멈추지 않던 내전이 일주일간 멈추는 기적이 일어났다. 이어 2007년 10월, 10년간이나 지속되던 코트 디 부아르의 내전이 종료되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드로그바 선수를 검은 예수라고 부른다고 한다. 오늘날 세상은 더욱더 어두워져 간다. 죄가 더 많아지고 악이 더 성행하고 있다. 누구의 잘못인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이다. 세상은 본래 어두움이다. 어두움 속에 빛의 자녀인 우리가 빛을 비추지 못했기에 세상이 더 어두워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 진실함이다. 그것만이 감동을 줄 수 있고 인간의 영혼을 자극하며 사람을 움직인다. 김정석의 한 새 사람. 한절 묵상.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처음 하신 명령은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할례의 고통으로 움직일 수 없음이 대적들에게 알려지면 전멸당할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가나안 점령이 불가능함을 확신했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 시행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해야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만군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의 상대가 되지 못함을 믿습니다. 수많은 영적 전쟁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거룩한 신앙으로 무장하는 믿음의 군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